걸어가 짧은 머리 짧은 치마 생얼인 얼굴 너 오늘 왠지 예뻐 짧은 머리 하얀 셔츠 체크 넥타이 오빠도 오늘 멋져 짧게 자른 그대 봄과 체크 넥타이 오빠도 오늘 멋져